Forbes 뉴스. 서울 장학재단에서 2021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 금액은 300만 원이며 선발 인원은 100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국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프렌즈 국위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4인 1팀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타 대학과도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은 5월 21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선정 우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은 6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면을 건의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인 탑승 시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과 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금지된 20대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질환인 혈전이 젊은 층에서 나타날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30세 미만 연령층에는 접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A씨는 해당 병원의 지원자가 맞지 않고 남은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냐고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당시 해당 병원은 A씨 나이 등 기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접종 후 A씨가 30세 미만인 사실을 인지한 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나노바이오 융합연구실 정성훈, 이승훈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이상 차단하면서 독성이 없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마스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온빔 기술을 적용한 구리 나노 방막을 KF94 마스크 폴리프로필렌 필터에 손상 없이 견고하게 부착해 기존 마스크의 구리 나노 입자의 독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마스크 표면에 1시간 동안 접촉시켜 약 99.9% 이상의 비활성화를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항바이러스 필터 소재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방역 소재 부품 관련 특허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